2019년 10월 31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속는다면 어떤 것에 속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황이라고 하죠. 사탄은 그리스도라는 영적 사실을 바꿀 능력은 없기 때문에 결국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거예요. 거 봐, 하나님 믿어봤자 너는 별 볼 일 없잖아. 어디 한번 믿으면 믿는 능력을 보여보시지. 안 되잖아.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건 내게 24시 벌어지는 상황을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는가의 싸움이겠죠. 사실 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어떻게든 제 상황을 바꿔서 제 삶의 여유를 얻고자 했던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상황을 바꾼다는 게 어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능력이 좋아서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바뀐 상황 때문에 예측 불허의 다음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변 상황을 바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상황이 저를 덮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 판 왕을 깨면 더 어려운 판이 시작되는 그런 게임 속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제게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라는 언약이 임한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게 세상을 향해 속삭이도록 마음을 주셨고 그 시간 속에서 제게 힘을 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사실 이렇게 담담하게 포럼하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제게 매일 주시는 보이지 않는 감사가 참 많이 숨어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표현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매번 생략을 하게 되네요. 하지만 제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세상의 틀을 바꾸겠다는 건 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제 힘으로 죽도록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상황을 보는 다른 눈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제 현장과 제 윗사람과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시간표 말이죠.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